동화 한국어 버전 신데렐라. 옛날에 부자 남자가 살았어요. 남자의 아내는 아팠는데 아내는 죽음이 가까이 다가온 것을 느끼고는 하나뿐인 딸 신데렐라를 침대 가까이로 불렀어요. 얘야, 내가 없더라도 착하고 경건하게 살 거라. 그러면 신께서 널 항상 보살펴 주실 거야. 나도 하늘에서 너를 내려다보며 너와 항상 함께 있을게. 그러고는 눈을 감고 죽었습니다. 신데렐라는 매일 어머니의 무덤으로 가서 울었어요. 신데렐라의 아버지는 일 때문에 자주 출장을 갔습니다. 아버지는 신데렐라를 돌봐줄 사람을 구하기 위해 재혼을 하기로 결심했죠. 그래서 두 딸이 있는 과부와 결혼을 했어요. 신데렐라는 사악한 계모, 그리고 불친절한 의붓 언니 둘과 함께 살게 되었어요. 그들은 신데렐라에게 아주 못되게 굴었지요. 신데렐라는 하인들과 함께 모든 집안일을 하며 자랐습니다. 어느 날, 신데렐라는 바닥을 닦고 있었어요. 두 언니들은 소파에 앉아 과일을 개걸스럽게 먹고 있었지요. 다 먹고 나서는 한 언니가 껍질을 바닥에 던져버렸어요. 그때 계모가 거실로 들어와서는 더러운 바닥을 보았어요. 신데렐라, 바닥을 깔끔하게 청소해야지 게으른 것 같으니라고. 간단한 것도 제대로 못하니? 네, 어머니, 지금 할게요. 죄송해요. 신데렐라는 요리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음식을 좀 먹어도 될까요, 어머니? 우리가 다 먹은 후에 남은 음식을 먹도록 해. 허허, 불쌍한 척 연기하지 말고 가서 접시들이나 먼저 닦지 못해? 신데렐라는 모든 접시를 들고 가서 닦았어요. 신데렐라는 다락에서 자게 되었고 매일 밤 배고픔에 울면서 잠이 들었지요. 신데렐라를 지켜본 작은 쥐들과 새는 불쌍한 신데렐라의 친구가 되어주었어요. 어느 날 왕은 큰 파티를 열기로 결심하고 나라의 모든 사람들을 불렀어요. 왕은 왕자에게 결혼할 예쁜 아가씨를 직접 고르게 하고 싶었죠. 왕은 궁전에서 열리는 무도회에 초대장을 모든 젊은 아가씨들에게 보냈어요. 왕국의 백성들이여, 왕으로부터의 전갈이다. 모든 사람들을 이번 주 토요일에 있는 무도회에 초대한다. 여기에서 왕자와 결혼할 공주를 선발할 것이다. 모두들 행복했고 뛸 듯이 기뻤어요. 신데렐라도 항상 궁전에 가보고 싶었기 때문에 매우 행복했고 설렜답니다. 신데렐라의 언니들은 무도회 준비로 들떠서 정신없이 바빴어요. 자, 얘들아, 무도회에 갈 준비를 시작하자. 왕자가 너희들 중 하나와 결혼하면 좋겠구나. 그리고 너, 신데렐라, 언니들 준비하는 것 좀 돕거라. 우리 애들이 공주처럼 보여야 하거든. 둘 중 하나는 곧 왕자와 결혼하게 될 거야. 어, 어머니, 왕자는 나랑 결혼할 거예요. 신데렐라, 내 머리 좀 만져주고 옷 입는 것도 도와줘. 아니, 신데렐라, 이리 와. 내가 먼저야. 내가 왕자랑 결혼할 거라고. 신데렐라는 매우 착해서 두 언니를 모두 도왔어요. 나도 거기에 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저도 가도 될까요? 궁전도 보고 싶고 무도회에도 참석하고 싶어요. 무슨 소리니? 네 꼴을 봐. 입을 드레스도 없으면서 모두들 널 보며 웃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당황할 텐데 넌 어떻게 감히 그런 질문을 하니? 두 언니와 어머니는 무도회장으로 떠났어요. 신데렐라는 혼자 남아 울고 있었지요. 신데렐라는 갖고 있던 어머니의 웨딩드레스가 생각이 났어요. 드레스는 낡아서 신데렐라는 바느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새와 쥐들도 돕기 시작했지요. 이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바느질이 끝나면 파티도 끝나겠는걸? 그때 갑자기 데모 요정이 나타났어요. 울지 마라, 얘야. 내가 너를 무도회에 보내줄 테니. 누구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드레스가 다 찢어져서 저는 무도회에 입고 갈 드레스가 없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얘야. 수리수리 마하수리. 신데렐라의 낡은 옷이 아름다운 새 드레스로 바뀌었고 발을 보니 유리 구두가 신겨져 있었어요. 쥐들과 새가 호박 위로 뛰어올랐어요. 수리수리 마수리. 데모 요정은 호박을 아름다운 마차로 바꾸었어요. 쥐들은 마차를 끄는 말이 되고 새는 마부가 되었죠. 하지만 데모 요정님, 의부더니와 새어머니도 거기에 계실 텐데 제가 온 걸 보면 화를 내실 거예요. 걱정 마라. 너를 못 알아볼 테니. 아, 고마워요. 데모 요정님은 정말 친절하세요. 하지만 기억하거라, 얘야. 마법은 자정까지란다. 그때까지는 집으로 돌아와야 한다. 아, 그럴게요, 데모 요정님. 명심할게요. 신데렐라는 작별 인사를 하고 무도회를 향해 출발했어요. 신데렐라가 무도회장에 들어서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신데렐라에게로 향했어요. 의붓언니들과 계모는 신데렐라를 알아보지 못했죠. 정말 아름답군! 멋진 왕자는 신데렐라를 보고는 첫눈에 사랑에 빠졌어요. 왕자가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아가씨. 저와 춤추시겠습니까? 그럼요, 물론이죠. 왕자는 다른 사람하고는 춤을 추지 않았어요. 신데렐라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거든요. 신데렐라는 밤새도록 왕자와 춤을 추느라 시간이 자정에 가까웠는지도 몰랐어요. 갑자기 신데렐라는 데모 요정의 말이 떠올랐고 시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지금 집에 가야 해요. 하지만 아직... 신데렐라는 뛰어가느라 신발이 벗겨졌지만 줄 시간이 없었어요. 왕자가 뒤따라오는 것이 보였거든요. 신데렐라는 서둘러 마차를 타고 달렸어요. 왕자는 신데렐라의 신발을 보고는 재빨리 주었어요. 왜 도망가는 거지? 12시가 되니 집으로 향하던 마차는 사라지고 호박으로 되돌아왔어요. 신데렐라는 지름길로 뛰어서 마침내 집에 겨우 도착했죠. 온 나라를 뒤져서라도 찾아내겠어요. 찾을 수만 있다면요. 그 소녀를 다시 만나고 싶어요. 왕자는 신데렐라를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에 부하들을 데리고 찾아 나섰습니다.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모든 집의 모든 소녀들에게 신발을 신겨보았지만 그 누구에게도 맞지 않았어요. 그들은 마침내 신데렐라의 집에 도착했어요. 어서오세요. 대개 무도회에 참석했던 아가씨가 있소? 제두 딸이 지난밤 무도회에 갔었지요. 딸들을 데려오시오. 이 신발을 신겨봐야겠어. 우리는 이 신발을 신고 있었던 소녀를 찾고 있어. 우리 딸 중 하나가 그 신을 신고 있었을 거예요. 데려오지요. 의붓 언니들은 신발을 신어보았어요. 발을 구겨 넣어보았지만 신발은 전혀 맞지 않았죠. 이 집에 다른 사람은 없어? 없어요, 없어. 제겐 딸이 딱 둘뿐이랍니다. 계모는 신데렐라를 다락에 가뒀기 때문에 신데렐라는 신발을 신어볼 수 없었어요. 집을 조사해야겠습니다. 곧 한 부하가 다락으로 가는 길을 발견했지만 문이 잠겨 있었어요. 여기 누구 있습니까? 계모가 따라왔어요. 아니요, 거기엔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서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남자는 자물쇠를 부수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놀랍게도 한 소녀가 창가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기 한 소녀가 있습니다! 왕자와 그 남자는 신데렐라 곁으로 가서 신발을 신겨보았어요. 신은 신데렐라 발에 꼭 맞았지요. 규모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럴 수가 안 돼! 결국 당신을 찾아냈어요. 이름이 뭐죠? 신데렐라예요. 왕자는 곧바로 한쪽 무릎을 꿇고 청혼을 했어요. 신데렐라,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왕자는 신데렐라의 손을 자신의 손에 올려놓고 입을 맞추었어요. 그러고는 신데렐라와 함께 궁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신데렐라를 본 왕과 왕비는 매우 행복해하며 결혼을 하기 위해서 신데렐라의 아버지를 초대했어요. 신데렐라와 왕자는 결혼을 했고 그 후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